Can I get your attention, baby girl? Let me tell you something, hold on, wait a minute. 절대 게을리디 없어, 너의 믿음 부족해. 말로만 표현하기는 like the ocean. 널 향한 사랑이 깊이는 너와 I. 너와 밀마다 깨고파 난 너의 향기 배 두 팔로 감아. Wanna love you like there's no tomorrow. 더는 바라지 않아. Pum pum pum pum, rap pum pum pum. 그냥 있어도 내 가슴이 자연스레 널 향해 뛰어왔으니 모르는 척 넘어가줘. 난 부끄럽지 않게 날 안아줘. 날 안아줘. 비틈 없이 오마인 도핀 파스텔 톤 필름 덮인 노빛 Green Green 유토피아. 난 아리 더 지레온 이상색을 악법적인 더빛 둘의 싱그런 스텝 마치 봄의 와이치 오션 뷰 스펙트럼 한 폭의 프레임 데자부처럼 눈이 진 되어져 밤의 꿈 한여름 밤의 꿀 달콤한 꿈 생각이 자꾸 드네요. Can you feel me burning up? Hola, hola, hola. Burn it up. L-U-V.